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핵무기 금지 협약 협상을 위한 유엔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2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오는 3월 말과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유엔 본부에서 핵무기 금지 협약 협상을 위한 유엔 대회가 진행되게 된다. 유엔 대회는 핵무기의 전면 철폐를 위한 전 인류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기성 핵 보유국들이 유엔 대회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대회에서 전 인류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결실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미국이 지금 조선반도에 최대 규모의 전략 자산을 끌어들이면서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벌여놓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당면한 사활적 요구로 나서고 있는 우리로서는 유엔 대회 참가 문제를 심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부터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의 전면 철폐를 위한 블록불가담 운동의 리념과 세계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이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 보유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